자기야, 우리 운동하러 갈까? 아니, 그냥 자기도 계속 살 빼고 싶다, 뭐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받길래 같이 다이어트 할까 생각했지. 그리고 내가 요즘 운동 배우잖아. 그래서 우리 자기 알려주려고 그랬지. 우리와 자기는 어디 살 빼고 싶어? 허벅지? 내가 또 거기 살 빼는 건 전문이지. 나도 원래 엄청 뚱뚱했었잖아. 근데 내가 자기 만나려고 살 엄청 뺐거든. 이렇게 살 빼서 자기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. 내가 오늘 운동하는 거다 도와줄게. 우리 운동하러 가자. 자기야, 근데 여기 헬스장 되게 예쁘다. 디자인 되게 예쁜 것 같아. 맞지? 진짜 이런 데서 자기랑 운동하면 진짜 운동할 만할 것 같아. 우리 자기가 허벅지 살 빼고 싶다 했으니까 같이 움직이는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, 그럴 때는 일단 나 따라해봐. 이렇게 다리를 모으고 천천히 앉는 것처럼 엉덩이 빼서 쭉 앉으면 돼. 잘안 되면 나한테 기대. 내가 조금씩 도와줄게. 이렇게라도 조금씩 하면 살 빠질 거야. 우리 자기 너무 힘들어하는 거 같으니까 내가 물떠 올게. 조금만 기다려봐. 여기 얼른 물 마셔. 물, 목 많이 말랐지? 내가 이런 것까지 생각해줬어야 되는데. 우리 자기 운동하고 물 먹는 모습 보니까 엄청 섹시한데? 언제부터 이렇게 섹시했나? 원래 운동 끝나고는 유산소 운동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알지? 근데 런닝머신 이런 거 타기 싫다고? 사실 나도 유산소 운동으로 런닝머신 되게 싫어하는데 뭔가 되게 지루하잖아. 내가 엄청 좋은 유산소 운동 알고 있는데 같이 할수 있는 거야? 같이 해야만 하는 운동일걸? 장소를 옮기긴 해야 되는데. 다 따라와. 최고의 유산소 운동을 알려줄게. 근데 왜 자꾸 이상한 데로 데리고 가냐고? 자기랑만 할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니까. 자기랑만 할수 있어. 그리고 이 유산소 운동할 때는 땀이 많이 나니까 아무것도 안 입는 게 최고 좋아. 내가 천천히 할게. 이 유산소 운동은 전신을 다 이용하는 거거든. 일단 우리 자기 운동 너무 잘하는데 너무 잘 따라오는 거 아니야? 그러면 이제 다른 데도 운동해 볼까? 자기야, 이 운동하는데 너무 기분 좋다. 정말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운동인 것 같아. 나 자기랑 꼭이 운동 하고 싶었어. 우리 이제 자주 운동하자. 하루에 한 번씩 할까? 우리